먼지가 개벽하고 산천이 생겼으니 오강은 초정이요 사해는 근원이라 백두산 일지백이 동으로 흘러내려 묘향산이 되었으니 북방의 제일이라 임곡지 명산이요 제불지 대찰이라 평생에 먹은 마음 향산 보자 원했더니 춘삼월 호시절에 친구법과 기약하고 행장을 급히 차려 낙양성 얻은 길로 청려장 둘러짚고 북향산을 찾아가니 백두산 내린 내기 청천강 근원이라 원림강을 건너서서 산동굴을 다다르니 개번에 우는 새는 준홍을 노래하고 앞산에 있는 꽃은 원객을 반기는 듯 매사목자 넘어들어 사우를 살펴보니 정성은 후루라고 독수는 잔잔하다 심진정 높은 집은 대소행차 영송처라 일행을 재촉하여 내사자목 접어드니 좌우의 거렁신은 초패왕의 궁신이라 홍살문 구경하고 조개문을 다다르니 좌우의 금강신은 인사시추하는데요 영천각 표모하고 수족비군하도다 명명한 월당에 해월당은 동서로다 돌아보며 해달문 넘어들어 문수보살 구경하고 천왕문을 들어가니 사방천왕 웅장하다 진양전행 회당을 좌우로 살펴보며 만세령을 나아가 원근을 바라보니 남산에 웃는 꽃은 춘색을 띠어있고 청계의 맑은 물은 경광을 알리는 듯 지윤당 백운각에 오자 사기상비하니 요지는 어디론가 성경이 여기로다. 여래탑 19층과 탑 12층을 손으로 구경하고 대웅전을 들어가니 의예하련 탑상에 급불상이 거룩하다. 이충전 높은 집은 방공에 솟았으니 손인의 조각이여 인간제주 아니로다. 여공루 광한전을 말로만 들었더니 오늘날 진절할 줄 허이하여 알았으리. 종해문 넘어들어 명부전을 들어가니 지장보살 십대왕 열좌로다. 참혹한 지옥 경상 낱낱이 그려있다. 음양각 들어가서 동향로 구경하고 십정당 수월당과 관음전 동기편과 미타전 망월루를 차례차례 구경하고 유산길 찾아가서 안심사로 돌아드니 무모한 부도비는 도승의 유적이라 명월은 교교하고 청풍은 소슬이라. 녹수청상 깊은 곳에 산호남 찾아가서 대회포구 구경하니 청신이 쇠락하다. 2층 철사 더워잡고 이때 올라가니 송풍은 검은거여 두견성은 노래로다. 평생 소원이 향산보좌였더니 오나 하였구나 생각으로니 이름 좋은 경계 못 보는 마음 오이달지 않은